가슴이 아픈 건 참아도 눈물이 나는 건 입으론 잊었다 말해도 나조차 속여보려고 해도 널 잊지 못해서 그런 거라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 이러다 나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아 보란 듯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 계속 눈물이 나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뭐가 너를 떠나게 한 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내가 너무나 분해서 잊어보려 해도 결국 너라서 미친 듯이 눈물이 나 이러다 나 정말 무슨 일 날 것 같아 보란 듯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 계속 눈물이 나 정말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뭐라도 널 섭섭하게 했겠지 미친 듯이